yo, yo, yo. It's Friday night again. Let's kick it. 밤, 기분이 쌈쌈 한밤 아침부터 왠지 좋은 예감 Yeah it'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 가 우리 준이 형 태우 호영대니 다 모두 나갈 준비됐니 어두워진 거리든 그렇자 나가는 우리들 G.O.D 다섯 남자는 주머니 꽉 차 시계는 안밤 멋진 자동차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여인들 Yeah 마주치는 시선들 You want me? I want you to then tell me and I'll come to you Why?